정치인들은 허구한 날 싸움만 해서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은 요새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치란 게 원래 싸움이죠. 무슨 싸움이냐고 하면 바로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제 세상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직장생활, 먹고 사는 현장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내 정치, 사업 정치를 잘하면 출세도 할수 있겠고, 좀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정치인들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내 삶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지혜들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말로 냉전을 벌이고 있는 안희정과 이재명. 이두 라이벌 간의 오고 간 말의 대결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결국 핵심은 전략인데 그 전략의 요체는 내 편을 늘리고 상대방의 편을 줄이는 겁니다. 그걸 말로써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둘의 대결을 살펴봅시다. 싸움의 전략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설사 내가 정의여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쟤는 참다 참다 진짜 안 되니까 싸움에 나선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사실 최적의 싸움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절이 쉽지가 않죠. 안희정, 이재명 이 둘도 너무 심하게 싸우면 나중에 결선 투표 때 추가적인 표 흡수가 안 되니까 불리하다는 걸 모를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걸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한번 짱 하고 붙고 나면 그 감정의 앙금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게 매우 어렵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완전히 거의 원수지간이 된 문재인 안철수 사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라는 게한번 부딪혀서 쪽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안철수가 문재인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안철수라고 해서 문재인을 네거티브하면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걸 모를까? 이성적으로는 알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감정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조절이 잘안 되는 거죠.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뭐안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마냥 대면대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목을 못 끌기 때문이죠. 정치에서는 일단 뜨려면 일단 떠야 되죠. 누군가를 말로 공격해야 된다.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 라는 게 암묵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같은 당내 유력 주자들이 보통 보면 반드시 정권 말기 때 마구 공격을 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같은 경우도 같은 당이지만 김영삼이 정권 말기가 되니까 노태우를 막 공격해서 쫓아냈죠. 당에서도. 김영삼 이회창 마찬가지죠. 사이 엄청 안 좋죠. 같은 당인데. 뭐 이명박 박근혜 말할 것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유승민도 박근혜를 공격해서 주목을 확 끌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을 공격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 말기가 되면 반드시 내가 모셨던 왕이라도 말로 가열차게 공격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치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 말로 하는 공격을 잘해야죠. 그래야 가장 좋은 형태로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도 박근혜를 그때 그렇게 공격하고 대립각을 안 세웠으면 지금 대권 후보가 됐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뜨고 싶으면 일단 강자를 말로 공격해야 된다. 즉, 이 공격도 잘해야 되는 거죠. 말로 공격을 잘해내는 기술이 없으면은 정치인으로 대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보면 지금 안희정하고 이재용하고 막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뭐, 아, 왜 이러냐,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에선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대통령 둘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싸움을 해서 우열을 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싸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다만 그들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 이전편 동영상에서 그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 스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안희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댓글 주신 분들도 말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서 뭐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안희정의. 이전편에서 분석을 해봤지만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도 다 나름의 노림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이 둘이 맞짱 토론을 펼칠 텐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일단 이 둘의 간접적인 말싸움, 현재 벌이고 있는 신경전에서 이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둘의 대결이 처음 도화선에 불 붙은 거는 이재명이 한창 스타가 돼서 날릴 때, 한두 달쯤 전이죠. 그때 갑자기 안희정이 이재명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이재명의 반문연대에 나는 동참할 수 없다. 명분 없는 합종연횡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뜬금없이 안희정이 왜 이렇게 강력한 워딩을 쓰면서 이재명을 공격을 했을까?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공격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상황이 너무 달랐죠. 불과 두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안희정의 지지율이 뭐 굉장히 낮았고, 이재명은 마구 치솟던 상황이었습니다. 두달새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죠. 정치인도 연예인하고 똑같아서 결국 떠야 되거든요. 안 뜨면 정치인으로서는 끝이죠. 뜨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뭔가를 해야죠. 결국 할수 있는 거는 말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인이 뜨려면 암묵적 문법으로 통하는 것이 바로 강자를 공격해라.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을 공격해라. 혹은 경쟁자를 공격해라. 왜냐하면 왕은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안희정은 이재명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두달 전에. 명분도 원칙도 없는 반문연대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유감입니다.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 정치입니다.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워딩이죠. 지금 말고 안희정이 한창 지지율이 낮을 때 갑자기 두 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손학규와 이재명이었습니다. 손학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데, 정계 은퇴해라! 이런 말을 날립니다. 그 과격한 발언을 하면 안티도 생기지만, 또 결국 떠야 되니까. 떠야 되는 연예인과 같은 숙명이니까, 때론 과격한 발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 과격한 발언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전략적으로 멋지게 만드느냐, 말의 마케팅을 해내느냐, 이게 정치인의 능력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재명이 과격 발언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방금 전에 한그 안희정의 말도 굉장히 과격한 말이거든요. 아니 그 당하는 손학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갑자기 그냥 관둬라 이러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지금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둬. 뭐, 황당한 얘기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안희정의 말의 특성을 보면은, 과격한 발언을 해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안 들게 해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굉장히 무게감 있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하고 겨루고 싸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를 안희정을 통해서 좀알 수가 있는 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때 품새, 말의 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희정은 말을 할때 보면 굉장히 그 진중하게 무게감 있는 어조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용이 이렇게 야너 관둬, 과격해도 과격하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덜 들어요. 여기서 안희정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안희정이 공격을 타겟팅하는 그 전략적 의도입니다. 하고 많은 정치인들 많은데 뭐 따지고 보면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쪽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왜 뜬금없이 손학규를 물고 늘어져서 정치판에서 나가라고 했을까? 안희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되게 유하고 젊어 보여도 10대 시절부터 고등학교 자퇴하고 혁명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삐라 뿌리고 지금까지 그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괜히 정치판에 애늙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달코 다른 정치인입니다. 손학규를 공격하는 게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대립각 구도를 세우는 겁니다. 손학규를 구태 정치로 규명을 하는 동시에 그 구태 정치인을 비난하는 나. 나는 바로 새로운 시대에 신세대 정치인의 거두다. 공격을 통해서, 대립각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강화하려고 지극히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하나하나 치열하게, 치밀하게 계산이 된 공격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반문연대, 명분 없는 합종연횡이나 하는 정치인, 이렇게 몰아세운 거잖아요. 사실 이에 대한 대처를 보면 정말 나이는 비슷하지만 수십 년간 진짜 사춘기 시절부터 정치판에서 계속 있어왔던 안희정에 비해서 오히려 과격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쪽이 더 순진한 그런 면을 많이 보이거든요. 갑자기 안희정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은 기겁을 하고 황당해 합니다. 전면 부정하죠. 나는 반문연대 제안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아니, 팀플하자고 한 것일 뿐인데, 그걸 반문연대로 오해하시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황당하다는 거죠. 갑자기 얻어맞으니까. 저는 반문연대 제안한 일이 없는데, 안 지사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제발 좀 인터뷰 전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응대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안희정이 몰라서 그걸 공격을 한 걸까? 정말 오해일까? 인터뷰 전문을 봐주세요라고 이재명이 순진하게 응답을 했는데, 과연 안희정이 인터뷰 전문을 안 보고 공격을 시작을 했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반문연대를 제안했다고 하는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전문을. 정말 이재명이 그런 제안을 한 거냐, 아니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방송에서 이제 질문자가, 이재명 시장이 박원순 형님과 함께 우산을 쓰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럼 일부에선, 뭐, 그럼 박 시장하고 둘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희정 지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 김부겸 의원하고도 할 거고 또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시니까 거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우린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머슴이 이기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박원순 시장하고는 같은 우산 쓰시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경쟁도 할수 있고요. MVP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게 맡기자는 거죠. 국민들을 위한 머슴팀을 만들자는 겁니다. 뭐 단일화도 할수 있냐? 뭐 국민이라면 단일화도 할수 있어요. 딱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대체 어디서 반문연대 하자라는 말이 있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에서?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시니까 뭐 거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문재인하고도. 그냥 뭐 박원순하고도 얘기해보고 김부겸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박원순 우산에도 가고 김부겸 우산에도 가고 뭐 안희정 우산에도 가고 딱 요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반문연대 제안 이렇게 과연 해석이 될 수가 진짜 있는 건지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언론들하고 안희정은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안희정이 이 시기에 이 인터뷰 전문을 꼼꼼하게 안 읽어보고 그렇게 큰 공격을 날린 걸까? 근데 이게 바로 현실 정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말싸움의 또 하나의 본질입니다. 바로 왜곡이죠, 왜곡. 겨우 이 정도 발언했는데 이재명 반문연대 제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과 다른 경쟁자예요. 아니, 저건 과연 이 언론 보도에만 속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 보고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했던 걸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중요한 워딩을 할때 그렇게 언론 보도만 대충 보고 나중에 어떤 역풍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할까요? 정말 오해로 공격을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럴 리가 매우 희박하죠. 여기서 우리는 말로 상대방하고 싸울 때 최고로 유념해야 될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 역시 중요하죠. 뭐 메시가 아무리 10골 넣어봐야 골키퍼가 저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20골을 못 키면 지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싸움을 할때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공격이 강한 팀은 이기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한다. 이런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방어가 중요한데 그 방어라는 게 뭐냐? 바로 허점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허점을 주니까는 골을 먹는 거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문재인 호감파가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도 좋아하지만 이재명이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극렬했던 안철수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에 남아서 이거를 지켜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위 내부 총질,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재명 본인도 거부를 하고,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재명이 반문연대 합시다. 이런 뜻의 워딩을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왜곡될 만한 빌미가 생겼다는 면은 있죠.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를 공격하기 이전에 상대에게 이렇게 왜곡을 해버릴 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빌미만 안 줘도 이긴다.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말로써 상대에게 빌미를 안 주는 것에 제1번으로 신경을 써라. 빌미를 안 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공격보단 일단 빌미 안 주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은 안희정에게 당했죠. 근데 이걸 사실 안희정을 우리가 비판할 게 전혀 아닌 게 이게 원래 정치의 승리입니다. 언더독은 탑독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봐야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이는 둘이 거의 같지만 정치 경험 기간에 있어서는 상대가 안 되죠. 뭐 안희정은 그 어렸을 때부터 30대 시절에 대선 자금 중책을 맡았을 정도니 요즘 같은 그 중요한 시기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안희정이 공격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재명 인터뷰 전문을 안 읽어봤을까? 예,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공격이 아까 손학규를 공격할 때그큰 그림, 구태 정치를 몰아내는 새시대 정치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확립하겠다. 이런 큰 그림에서 나온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희정의 그때 이재명을 공격했던 것도 이재명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놈이다. 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이재명의 당시 잘 나가던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내가 2위 주자로 올라가겠다라는 큰 그림의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일까? 설마. 만일 그런 전략이었으면 안희정은 진짜 무서운 정치인이죠. 설마 이제 그 정도 큰 그림까지 그렸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런 큰 그림 전략을 짰다고 해서 안희정을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인이라면 정치판에서라면 누구나 우리가 잘못 읽어내서 그렇지 허구한 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니 왜날 이렇게 황당하게 공격하지? 라고 할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치판이다. 안희정 욕할 게 아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최적의 자기 방어를 했어야 하는 거죠. 아유, 저 그런 적 없어요. 인터뷰 전문 좀 봐주세요. 라고 순진하게 대처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좀 아무래도 순진함? 뭐 이런 거였다고 봐요. 경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일 제가 참모였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반격문을 써줬을 것 같아요. 아유, 인터뷰 전문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제가 지난 그 동영상들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그런 동영상들에서 누누이 했던 얘기가 있죠. 변명하는 식의 방어는 안 된다. 방어는 반드시 역공격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베스트 말이었죠. 저는 반문연대, 명백히 말도 꺼낸 적 없습니다. 언론에서 묘하게 창작을 한 겁니다. 지사님은 저한테 실망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지사님께 실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고노 대통령께서도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에 너무나 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셨던 분이 이러한 언론의 비틀기, 왜곡 보도에 성급하게 부안해동 하셔가지고, 같은 당 동료 정치인을 그렇게 심하게, 성급하게 비난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반격을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앞뒤 계산 없이, 계산을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비율 계산을 적게 하고, 질러버리는 스타일이라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SBS에 나와가지고, 노동부 장관을 한상균으로 기용하겠다. 예. 충격적인 얘기죠. 공중파에서 주류 정치인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날이 올 줄이야. 표계산했다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하죠. 반대로 안희정은 정반대 스타일이거든요. 어떠한 비주얼, 어떤 말투, 어떤 폼새를 보여야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연습하고 연마해온 사람입니다. 그냥 뭐, 난 내가 그냥 말의 내용이 오르면 해버리겠다. 철저한 내용 중심의 이재명. 말투, 태도, 비주얼, 이미지 연마, 표정. 이런 쪽을 갈고 닦은 안희정. 완전히 극과 극이죠. 정책만 극과 극인 게 아니라 스타일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재명이 과격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안희정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칠 정도로 수십 년간 무서운 단련을 거쳐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말의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건 쉬운데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우 저 사람 왠지 좋아. 이 호감을 끌어내는 비주얼, 이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치열한 연습과 단련이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오른쪽에 있는 극보수층이어도, 야, 그래도 안희정은 그 사람 괜찮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얻어내는 게 사실은 보통, 기술이 아니죠. 일단 사람이, 아유, 저 사람 괜찮아 보여라는 호감을 한번 얻어내면, 그 사람이 어지간한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좀 과격한 말을 해도 용인을 해주는 심리가 사람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싸움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이 다가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그거를 안희정은 수십 년간에 10대 시절부터 고등학교 자퇴하고 남들 수학 영어 공부할 때 제가 막 소위 말하는 불온서적 읽으면서 삐라 돌리고 이러면서 밑바닥에서 정치를 배운 안희정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말투를 말의 내용만큼 중시해야 됩니다. 짜증나지만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논리가 아니라 이미지적 호감으로 내용까지 판단을 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잖아요. 몸 움직이는 거 귀찮아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그냥 이미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없죠. 너무 솔직하고 너무 내용 중심이죠. 그, 노동부 장관권도 그렇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동부 장관 한상균 건도, 너무 쇼킹해가지고, 야, 또 저런 얘기를 대통령 하기 싫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전략이 숨어 있진 않았었을까. 이재명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뭐 어쨌건 저쨌건 이제 탄핵도 가결이 되고, 안희정한테 반문연대의 주동자, 실망했습니다, 이 시장님. 뭐 이런 공격도 당하고 하다 보니, 급격하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재명은 진짜 정책 선명성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참 이게 그 내부 총질 때문에 마음이 걸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이재명이 내부 총질을 했는가? 이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을 좀 칭찬하고 띄워주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 라는 얘기를 이재명 골수 지지자들이 많이 하시죠. 그 옛날에 사실 빌 클린턴이 막 루인스키랑 노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 대선 때 공화당에서 공격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거를. 왜냐면 그런 네거티브 하면 지들한테 더 불리하니까 전략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근데 정치인이 인간에 대한 공격은 말고, 또 정책적으로는 상대방이 경쟁자가 틀린 정책을 내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마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너무 싸우면 또 사람들이 욕하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언더독이 탑독을 공격해야 된다. 이 법칙상 보면은 지금은 완전히 안희정하고 이재명의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혔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지지율 차이가 거의 한 3배 정도 나던데, 이재명이 완전한 언더독이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정치 공식상 이제 이재명이 두달 전에 안희정이 공격했던 거랑 정반대로 자기가 공격을 날려야 될 턴이 온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명이 이제 그 문재인 안희정을 공격하는 것들이 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은 왜 법인세 증가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안희정은 대연정 그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정도의 그 정책에 대한 이슈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게 맞는지, 준조세를 깎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대연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건 사실은 말의 싸움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갖고 사실은 왜 공격하냐, 그렇게 이재명을 욕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제 그 반문연대를 빌미 삼아서 안희정이 거센 공격을 한 거랑 똑같은 모양새로 이재명은 안희정의 발언, 대연정, 이 관련해서 맹공격을 날립니다. 안희정이 그 발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원내 다수파를 형성해서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전 미완의 역사를 완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미완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그 누구와도 단결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워딩이 나왔죠. 그 누구와도.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이재명이 두달 전에 그 당했던 그걸 거칠게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촛불은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 연합 정권을 원합니다. 대연정은 배신입니다. 안 지사는 철회하고 사과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한방 날리니 안희정은 이제 또 방어를 하는데, 개혁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전 의회의 협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새누리당이랑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제 의지, 제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안희정은 그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여유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크거든요. 말을 할 때의 태도,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조바심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공격 당했을 때일수록 오히려 미소를 짓고 여유 있게 느긋하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안희정이 단련된 사람이란 증거죠. 그러나 이런 그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 거칠게 공격을 합니다. 2차 공격을 들어가는데요. 그 자신이 해석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대연정이라는 말에 자신만이 해석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정치 세력 간의 협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대연정의 그 말, 언어의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협치와 대연정은 다른 거죠. 제가 안 지사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이 본인의 뜻이었다면 밀고 나가시고, 결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잘못된 용어를 쓴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뜻이 아니다. 잘못 표현했다. 라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센 워딩을 썼죠. 과거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님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센 워딩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내가 세게 공격하니까 상대방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뭐 이제는 이재명 시장이 언더독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펀치를 날려야죠. 가만히 있어봐야 뭐 그냥 지는 건데. 요거를 조금 이제 이재명 시장이 좀 풀어가지고 또 공격을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좀더 이해가 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한 강연회에서 안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을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는 그렇게 말을 꼬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연정. 말은 인터넷 쳐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대연정 하겠다는 거는 새누리당, 바른정당, 이런 데랑 손잡겠다는 거예요. 그냥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내각, 총리, 이런 구성권을 주겠다는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연정이라고요. 아니, 사과를 사과라고 해야지. 이걸 배라고 불러놓고 사실은 사과의 뜻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본인 신조면 그냥 밀고 나가시고 비판을 감수하시고 잘못 말했으면 미안했다고 하시고 말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협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일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사과를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또 다른 얘기죠. 언어라는 건 국민들이 같이 쓰는 공통의 상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연정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수비를 해야 하는 안희정은 또 이런 말로 방어를 하는데요. 의회의 안정적 다수를 구성해서 다수파와전은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 연정 구상이 대연정이 될 수도 있고 소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지도부에게 국회의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해서 차기 정부를 협치로 이끌자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대연정에 대해서도 일부 야권 지지자분들께서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표계단에 해서 날리는 거 아니냐. 중도 확장을 너무 노골적으로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계산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한편으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 시절에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심하게 견제를 받고 그러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좀 힘없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너무 국회한테 견제를 심하게 당하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봤던 안희정이 그런 과거에 대한 나름의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순수하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이런 현실의 벽을 느꼈기에 순수한 신조로서 가지게 된 생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상 안희정이 반문연대 빌미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서 이재명 지지율 하락이 계속 쭉쭉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대연정을 빌미로 안희정에게 반격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희정 지지율이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 뚫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때그좀 안희정처럼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그냥 막뭐 상대방 욕할 거리 나오면 아싸 잘 걸렸다고 욕하는 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고 안희정처럼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말로 공격을 해나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참잘 나갈 때는 딴 것보다도 빌미를 안 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었는데, 이재명 시장 본인도 부정하고 또 반문연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참 이게 언론들이 이게 그 빌미를 잡아내는 능력 이런 게또 탁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그걸 또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기도 뭐한 게또그글 쓰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글을 써야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 즉 상수 변수다. 이런 건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참 이게 말도 별로 안 하고 답답한 고구마 같아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더 치밀한 계산과 무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야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명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만한 정치인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내기가 각자 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욕하지 말고 대신에 순수하게 정책 갖고는 준조세 깎아줘야 되냐, 대헌정 해야 되냐 이런 갖고는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분명히 그 실제 대면 맞장 토론 한번 제대로 붙게 될 텐데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정치인의 싸움 1편은 여기서 끝내고요. 또 2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잔멀에 오시면 그 동영상으로 글자도 보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더그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